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한번 겪게 되는 일. 사랑을 하고 헤어지고 애원도 하고 바보 같아 생각했었지. 그런데 내가 널 보내고 울고 있잖아. 나 왜 이렇게 힘이 든 거니. 사소한 추억까지도 해맑던 미소까지도 나를 자꾸 괴롭히는데. 사랑아 사랑아 날 울리고가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내가 사랑한 사람아. 혹시 내게 온다면 기적이 찾아온다면 그녀를 돌려줄 순 없겠니. 말을 했었지. 너 한 달을 누구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니. 널 위해 내 삶을 다 써도 좋았었는데 내 사랑이 참 부족했나 봐. 그렇게 떠날 거라면 이렇게 버릴 거라면 나를 사랑하지나 말지. 사랑아 사랑아 날 울리고 간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내가 사랑한 사람아. 혹시 내게 온다면 기적이 찾아온다면 그녀를 돌려줄 순 없겠니. 하늘아 하늘아 내 맘 전해줄 하늘아 하늘아 하늘아 내 슬픔 많은 하늘아. 네가 보고 있다면 내 맘을 알고 있다면 이라도 때려줄 순 없겠니. 그대 가는 길 편히 갈 수 있도록 내가 웃어주는 것 그게 물기죠. 내겐 안 돼요 그대 없는 삶이란 내게는 없어요. 사랑아 사랑아 날 울리고가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내가 사랑한 사람아. 기적이 찾아온다면 그녀를 돌려줄 순 없겠니. 바람아 바람아 내 맘 전해줄 바람아 무심히 내 그녀를 데려다 줄 순 없겠니.